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을 때 무엇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계절이 끝나가는 깊은 밤입니다. 해가 바뀐 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을 때, 시험에 실패해서 세상이 보기 싫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에리 캐스트너의 질문을 되뇌어보세요. 바람은 불지 않을 때 무엇을 할까요? 이 우주는, 그리고 자연은 말없이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표, 태윤, 병규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서울대치동의 어윤종 씨,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늦은 밤거리 도로 한가운데를 한 청년이 걷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절망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기는 남자 알렉스입니다. 그 맞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옵니다. 헝클어진 머리, 한쪽 눈을 가린 안대. 미셸입니다. 그녀는 화구 가방을 든 채 무표정하게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알렉스. 아스팔트에 이마를 문지르며 고통스럽게 자해하다가 정신을 잃은 듯 누워버립니다. 그때 한 대의 차가 달려옵니다. 차는 알렉스의 한쪽 발을 치고 또 무심히 달려갑니다. 결국 알렉스는 불황아들의 수용소인 낭떼르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세상을 등진 듯 삶을 포기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황아들. 그들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알렉스도 그 틈에 끼어 있죠. 그는 다리에 기부스를 한 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수리를 위해서 폐쇄된 뽕네프 다리. 이곳이 알렉스의 보금자리입니다. Holmes. C'est moi. Daddy에는 또 다른 늙은 불황자 한스가 있습니다. Ça va pas là. Kenen Alex에게 수면제를 줍니다. 언제부턴가 Alex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Il y a un type qui dort là-bas. Alex.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미셸이었죠. 알렉스는 그녀의 화구 상자를 열어봅니다. 여러 장의 그림들 중에는 거리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이른 새벽, 알렉스가 세수를 하러 간 사이에 늙은 한스는 미셸을 깨웁니다. 그리고 소리쳐서 그녀를 쫓아버리죠. Et toi, lève-toi, lève-toi. Oh. réponds tes choses. Disparais. Reviens jamais plus ici. Jamais. Allez. 알렉스가 그녀를 부릅니다. 하지만 미셸은 대답이 없습니다. 알렉스는 그녀 몰래 화구 가방에 끈을 풉니다. 쏟아지는 그림들. 네. 그 속에서 자신의 그림을 발견한 알렉스는 그 그림을 달라고 합니다. C'est moi. Mémoire. Où c'est que tu m'as vu? Michel은 모델이 되어준다면 그림을 주겠다고 하지요. 세네 강변. 알렉스의 모습을 그리던 미셸이 고통스럽게 두 눈을 감쌉니다. 점점 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녀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쓰러진 미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줄리아. 줄리아. 줄리아. 줄리아. C'est pas moi. 미셸은 정신을 잃습니다. 그녀의 짐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끄집어내는 알렉스. 마 미셸. Que t'inquiètes-tu de cauchemar, pressentiment? Comment vis-tu? Michel,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걱정이야. 네가 그린 줄리앙의 초상화는 여기 있어. 매일 저녁 그 그림을 보며 널 생각해. 연락 좀 해. 널 사랑하는 친구 마리용이. C'est où, Saint-Cloud? Saint-Cloud? 생클로드. 편지 겉봉투에 적힌 미셸의 집 주소였지요. 생클로드는 부자 동네입니다. 알렉스는 미셸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스가 반대합니다. 다투는 두 사람. 결국 한스가 양보합니다. 자기 눈앞엔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조건으로요. 미셸이 잠든 밤, 알렉스는 생클로드에 있는 그녀의 집을 몰래 찾아갑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그림들, 책상 위에 책과 노트들, 인기척에 누군가가 잠을 깹니다. 미셸? 두 사람은 모두 놀랍니다. 급히 빠져나오는 알렉스의 손에는 책상 위에 있던 노트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 노트를 통해 알렉스는 미셸을 알게 됩니다. 줄리앙은 미셸의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오직 그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고 줄리앙은 그녀만을 위해 첼로를 연주했다. 그런데 그가 그녀를 떠났다. 미셸은 오랫동안 그를 기다렸고 그 사이 그녀의 눈은 점점 더 병들어갔다. 그를 잊지 못하는 건 아직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방황 또한 그를 찾기 위한 것이다. 알렉스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미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스는 밤이 되면 일을 합니다. 입으로 불을 뿜어내는 일이었죠.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불길. 그 불길은 마치 미셸을 향한 그의 열정 같습니다. 지하도를 걸어가는 미셸. 그녀의 귀에 어디선가 꿈결처럼 첼로 연주가 들려옵니다. 미친 듯이 발걸음을 되돌리는 미셸. 그녀 뒤를 몰래 따르던 알렉스도 그 소리를 찾아서 뛰어갑니다. 미셸과 줄리앙의 만남을 막기 위해서죠. 알렉스의 눈앞에 한 남자가 첼로를 켜고 있습니다. Je vois dans le métro ce que ton instrument disparaît. 빨리 꺼지라고 협박하는 알렉스. 뒤늦게 미셸이 나타납니다. 알렉스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첼로 연주자는 남자가 아니라 아주 뚱뚱한 여자였다고요. Bonjour. T'as pas vu le type qui jouait du violoncelle? C'était pas un type, c'était une dame. Elle a pris le métro. Ça se peut pas. Alex le 내버려 두고 지하철에 올라타는 미셸. Grosse dame. 그녀는 가방 속의 권총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줄리앙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증오도 컸던 것이죠. 꿈결인 듯 미셸은 줄리앙을 찾아갑니다. 세과? 미셸. Qu'est-ce que tu fais ici, Michel? Comment tu m'as retrouvé? Vous-moi, Julien. Enlève ton doigt. Je te vois pas. 하지만 줄리앙은 그녀를 외면합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방화쇠를 당겨버리는 미셸. Sur moi. Sois pas cruel. Enlève ton doigt. J'ai besoin de te voir. Une dernière fois, Julien. J'ai besoin de te peindre. Non. T'as pas le droit de refuser. Si. Amour. Amour. Si tu refuses, tu vas voir. Tu vas. 지하철 안. 잠에서 깨어난 미셸은 정신없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거리는 혁명 200주년 기념축제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미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줄리앙을 쏜 게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그녀는 모릅니다. 축제의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밤하늘을 수놓은 밤, 미셸은 알렉스에게 권총을 보여줍니다. D'où ça vient ça? C'est mon père qui est colonel dans l'armée de l'air. 그리고 총알 한 발이 없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총알은 15발 다 그대로 있지요. 그때서야 안심하는 미셸. 줄리앙을 쏜 것은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미셸과 알렉스는 불꽃이 찬란한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아댑니다. 한 사람이 7발씩.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행운을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이제서야 자유로움을 느낀 미셸과 알렉스는 서서히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갑니다. 가슴을 펼치고 두 손을 벌려 세상을 느끼는 두 사람. 추던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축제를 벌이지요. 모터보트를 타고 세네강을 달립니다. 알렉스는 배를 운전하고 미셸은 수상스키에 매달린 채 사랑과 자유를 온몸으로 느껴갑니다. 다시 다리로 돌아온 미셸과 알렉스. 미셸은 이제 악몽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알렉스에게 권총을 강물에 던지라고 하지요. 알렉스는 총 대신에 자신의 구두 한 짝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미셸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내일 아침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이 하얗다고 하면 구름은 검다고 말해줘. 그러면 둘은 사랑하는 거야. 알렉스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세네강에 돌을 던지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한스가 다가옵니다. 한스는 알렉스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뽕네프다리, 이곳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바람 부는 다리가 아니라 침대가 필요한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자신들 같은 불황자의 인생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리를 떠나라는 한스에게 미셸은 루브르 박물관의 렘브란트 그림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눈이 멀기 전 단 한 번만이라도. Qui sort de ma tête comme un escargot. À midi, je suis allée au musée là-bas, voir un tableau au deuxième étage. Je voulais le revoir une dernière fois avant de plus rien voir. Mais au-dessus, ils ont foutu un tube électrique qui brûle l'œil. Ça fait trop mal, j'ai pas pu regarder le tableau. Écoute-moi. Je peux te proposer quelque chose. Partir, mais vous me cassez avec vous partir. Regarde. Hans는 그녀에게 마음을 엽니다. 큼직한 열쇠 꾸러미를 보여주지요. Tu vois ça? 그는 30년 동안이나 문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의 열쇠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예쁜 아내와 귀여운 딸. 한스에게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죽음이 아내와 한스를 갈라놓았죠.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서 방랑 생활을 한 한스. 겨우 아내를 찾아냈지만 그 아내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33세 나이로. 미셸이 자신의 죽은 아내를 많이 닮았다는 것. 여태껏 한스가 미셸을 멀리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알렉스가 다가옵니다. 그는 숨어서 두 사람의 얘기를 모두 엿들었습니다. 미셸이 알렉스에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얗다고요. 알렉스는 기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미셸을 향해서 얘기하지요. 구름은 검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포옹합니다. 다음 날 미셸과 알렉스는 행인들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지갑을 훔치기 위해서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두 사람은 부지런히 지갑을 텁니다. 꽤 많은 돈이 마련됐습니다. 바다 여행을 떠나는 미셸과 알렉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해변을 뛰노는 두 사람에게 사랑과 자유로움이 가슴 한가득 넘쳐흐릅니다. 여행을 마치고 다리로 돌아온 미셸은 남은 돈을 세어봅니다. 그리고 겨울을 걱정하지요. 추운 겨울에는 다리에서 지낼 수가 없다고요. 알렉스는 돈을 생각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미셸의 모습이 싫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은 채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이 알렉스는 돈가방을 그녀 팔 옆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녀의 손에 걸린 돈가방이 강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날 밤 한스는 미셸을 데리고 박물관에 갑니다. 한스의 목마를 타고 촛불을 들어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감상하는 미셸. 한스는 죽은 하나를 닮은 그녀를 격렬하게 포옹합니다. 그 사이 미셸이 없어진 것을 안 알렉스는 깨진 병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그어내립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그만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새벽녘, 다리로 돌아온 미셸을 본 순간 알렉스는 그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미셸도 그를 때립니다. 흥분이 가라앉은 뒤 미셸은 알렉스의 상처난 몸을 보고 놀랍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열라고 말하는 미셸. 그 시간 알렉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요? 미셸에 대한 사랑 때문일까요? 한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세느강에 몸을 던진 것이죠. Et puis on va plus se quitter d'une semaine. Un jour où je verrai plus rien, tu sais, c'est dans pas longtemps. 겨울이 왔습니다. 알렉스와 미셸 두 사람은 다정한 오누이처럼 또 연인처럼 지하도를 걷고 있습니다. 미셸은 알렉스에게 자신의 눈이 되달라고 합니다. 부모님, 친구 마리오, 고양이, 또 한스, 그리고 줄리앙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어 달라고 하죠. 이젠 암흑 속에서 살 준비가 되었다면서 쓸쓸하게 웃는 미셸. 알렉스는 그런 그녀를 위해 물구나무 서기 묘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미셸을 찾는 포스터를 발견합니다. 미셸 스타렌 24세. 6개월 전 행방불명, 시력을 잃어가고 있음. 데스튜츠 박사가 시력 회복을 위한 새 치료법을 개발했으니 연락 바람. 알렉스는 포스터를 뜯어냅니다. 하지만 포스터는 한두 장이 아닙니다. 결국 포스터마다 불을 지르는 알렉스. 그에게는 절대 미셸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거리로 나온 알렉스는 포스터를 가득 실은 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차에다가도 불을 지르지요. 폭발하는 차. 그 바람에 불은 사람에게까지 옮겨붙어 버립니다. 도망치듯 다리로 돌아오는 알렉스. 미셸! Quand on parle du loup. 악몽을 꾼 미셸이 무서움에 떨며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셸을 꼭 안아주는 알렉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미셸을 찾는 광고 방송이 들려나옵니다. 미셸 스타렌, 6개월 전 실종. 새로운 눈병 치료법 개발되었음. 라디오. 너한테 이상 빨리나. Mes yeux. 미셸은 기쁨에 들뜹니다. 눈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은 그녀에게 새 삶을 의미합니다. 늦은 밤. 미셸은 마침내 다리를 떠납니다. 알렉스, 널 사랑한 적은 없어. 진심으로. 날 잊어줘. 다리 난간에 적어놓은 미셸의 글. 알렉스는 그녀가 없는 빈 공간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래전 미셸 몰래 감춰두었던 권총으로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날려버립니다. Lève-toi. Allez, lève-toi. Eric! 뽕내프 다리의 아침. 경찰이 들이닥쳐 잠자던 알렉스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무차별 폭행합니다. On va parler du mec qui a cramé rue des Couronnes. À vous! À vous! Le gosse t'a vu! Merde humaine! 알렉스는 방화죄로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Le tribunal vous a reconnu coupable des faits d'homicide involontaire qui vous sont reprochés. Et en répression, il vous condamne à une peine de 3 années d'emprisonnement. 2년이 흘렀습니다. 감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알렉스. 그에게 어느 날 미셸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미셸은 알렉스의 모습을 진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꿈을 꿀 때면 그와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도시를, 바다를 들판에 달리던 추억들이. 그 추억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미셸은 말합니다. 알렉스는 말이 없습니다. 왜 보러 오지 않았냐고 겨우 입을 뗍니다. 미셸은 두려웠다고 말하죠. Je boite plus. Quoi? Je boite plus. Tu vois, il n'y a pas d'irrémédiable. D'irrémédiable. 두 사람은 6개월 후 알렉스가 석방된 뒤 새롭게 단장한 퐁네프에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좋은 포도주와 그림 그릴 도구도 함께요. 축복처럼 하얀 눈이 끊임없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뽕나프 다리 저편에서 알렉스가 걸어옵니다. 역시 그 맞은편에서는 화국 가방을 든 미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렉스의 모습을 화폭에 담으며 사랑하냐고 묻는 미셸. 알렉스의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해. Sur l'ombre de ta bouche. tu t'aimes? Oui. 두 사람은 오랜만에, 실로 오랜만에 그 옛날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T'es maladroit. Retire ta moufle. Non, ça va aller. T'as l'air heureux. Ouais. Je suis bourré d'amour. Que une histoire drôle de l'homme heureux. Bon. Ces deux types dans un café. Ils sont assez mélancoliques, alors ils se demandent s'ils baissent. Michel이 우스갯소리를 시작하죠. 3년에 한 번씩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남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야. Ça leur paraît pas beaucoup. Comment quoi? Une fois tous les trois ans? Mais alors pourquoi vous parlez si heureux, monsieur? Le troisième bonhomme répond. Parce que c'est ce soir. Parce que c'est ce soir. Oh, oui, j'aime mal derrière la tête. 의미 없는 농담에 웃기 시작하는 미셸과 알렉스. Parce que c'est ce soir. Et parce que c'est ce soir. 두 사람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행복이 넘쳐흐릅니다. Parce que c'est ce soir. Parce que c'est ce soir. Et 3 heures? 새벽 3시를 알리는 종소리. 이제 미셸은 현실을 느낍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알렉스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미셸을 향해 거짓말장이라고 소리치는 알렉스. 그는 그녀를 안고 강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미셸과 알렉스는 지나가던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미셸! 어딘지 모르게 신비감이 가득한 선상. 미셸은 배의 주인 부부에게 목적지를 물어봅니다. Vous allez où avec la péniche? Jusqu'au bout. Au Havre. Au Havre. 그들은 웃으며 대답하죠. Nous aussi. 이 세상의 끝, 아틀란티스. Nous aussi. 미셸과 알렉스의 눈이 마주칩니다. 새로 태어난 듯 두 사람은 또 다른 사랑과 자유를 향해 같이 가기로 결정합니다. 뱃머리에 동상처럼 서 있는 미셸과 알렉스. 조용히 흐르는 세네 강물만이 이 두 연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오스 캐락스의 누벨 이마주를 귀로 느끼셨나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아틀란티스, 참 여러 가지 분분한 설이 많았죠. 그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있는 그 아틀란티스 항구를 얘기하는 건지, 또는 이미 물에 빠졌을 때 그 두 사람은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영화상으로 해피엔딩으로 보이는 이 마지막 장면, 이것은 감독의 연인인 줄리엣 비노시가 감독 레오스 캐락스를 설득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하죠. 자,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레오스 캐락스 감독의 뽕네프의 연인들이었는데요. 서울 기름 이동의 리우지연 씨, 밤에 공부할 때 무서워서 이 라디오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 FM 영화 음악이 유지연 씨의 멋진 보디가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